애국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순서로 사랑의 세계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문기창 작사, 차경주 작곡인 가요 사랑의 세계는 주체 90일 2002년에 창작되었습니다. 노래의 가사는 드넓은 대지와 같이 크나큰 사랑, 끝없는 바다처럼 마를 줄 모르는 사랑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은혜로운 품은 우리 인민 모두가 안겨 사는 영원한 삶의 품, 태양의 품이라는 것을 뜨겁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아버지 장군님의 따사로운 품과 나라는 소종족 주인공을 드넓은 대지와 그 속에서 움토라는 새싹으로, 또 그 끝을 알 수 없는 바다와 그 속에서 흩날리는 작은 물방울로 대비 묘사함으로써 우리 조국과 인민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열렬함에서도 심오한 사랑의 세계를 매력적으로 형상하고 있습니다. 가요의 독특한 가사 형상은 서박하면서도 정답고 지향적인 손율 정수로 인해서 더욱더 이채를 띠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의 4개 악단으로 되어 있는 보통 속도의 노래의 손율은 두 소절을 단위로 하여 모방과 반복적 요소가 많은 것으로 인해서 들으면 누구나 인차 따라 부를 수 있으며 깊은 유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높은 사상기술성으로 인해서 우리 인민의 생활의 정다운 길동으로, 뜨거운 심장의 노래되어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와 더불어 영원히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품이 두 넓은 대지라며 아기론가 말할 줄 모르는 사랑 남겨준 고마운 우리 장군님, 그 품은 내 안겨 사는 사랑의 세계.